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평양 지류의 나날 속에 8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들은 이날 선군 총대의 고향 평천혁명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.